푸른 밤 종현입니다. 유전에 관한 재미난 법칙들이 있는데요. 첫째, 미남 미녀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가 예쁜 건 아니다. 둘째, 아이의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셋째,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도 똑똑하다. 마지막으로 키는 아빠보다 엄마의 유전적 영향이 크다. 예전엔 못생겨도 부모님 탓, 내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탓,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탓할 때가 편했었는데 결국엔 아무 상관이 없었네요. 하지만 딱 하나 키가 조금 걸리는데요. 앞으로 제 이상형은 똑똑하고 키 큰 여성으로 바뀔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 오늘도 역시나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이상형 조건만 하나 더 늘어 연애하기 힘들어진 DJ 종현이고요. 1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였습니다. 와, 몇 번째 틀어드리나요? 들을 때마다 정말 시원시원하면서 뭔가 인생이 아름다운 듯한, 세상이 아름다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요, 오프닝에서 일단 공 얘기할게요. 7274님, 첫 곡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네요. 이 노래 들으면 힘차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좋습니다. 5932님, 뭐? 어떻게 미래의 내 아기? 엄마가 미안해. 벌써부터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키가 180이 넘으세요. 어머니 키가 150 몇이지? 그래서 내가 171이야. 이런. 6692님, 아닌데? 키는 아빠 유전이라고 K본부 스펀지에서 봤는데?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이의 키는 유전적 영향보다 그 얼마나 영양 상태를 잘 균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수면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니까 우리 노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키나 뭐 머리 똑똑한 거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일단 성격이 더 중요해요. 인간은 외모보다는 일단 성격이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모나지 않아야죠. 자, 오늘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함께하는 날이죠.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합니다. 남자 셋만 있어도 얼마나 수다스럽고 얼마나 방정맞고 얼마나 재밌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코너죠. 잠시 후에 두 분 모셔서 재밌는 얘기 더 나눠보고요. 제가 어제부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일 세 분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혹시 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보기 힘든 트램. 멜버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일반 도로 레일, 도로의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를 말하는 단어죠. 어쨌든 오늘은 이 트램을 타고 남쪽으로 가봅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야자수와 파인트리가 가득 펼쳐져 있는 이국적인 풍경이 눈앞에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멜버른의 또 다른 장소, 세인트 킬다. 일단 아름다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부터 하고요. 천천히 세인트 킬다 지역을 걸어봅니다. 뭐랄까 마음이 참 포근해지는 곳이네요. 세인트 킬다는 특히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맛 좋기로 소문난 레스토랑은 기본이고요. 각종 부티크 상점, 기념품 가게, 카페 등등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만끽하고 싶다면 세인트 킬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 상점마다 흘러나오던 음악도 빼놓을 수가 없죠. 팬시한 상품을 팔고 있던 가게마다 이 노래를 정말 자주 틀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가수가 호주 출신인데다가 노래 제목도 팬시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곡, 이기 아즐리아의 팬시 들어보시죠.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아즐리아의 Fancy였습니다. 찰리 XCX라는 영국 가수와 함께한 곡이고요. 정두리님이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 제가 아는 노래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차트 1위까지도 했던 곡이었죠. 들을수록 새로운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지금 요즘 트렌디에 상당히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김주현님, 어머머 노래 도입부 제 스타일. 제목이 뭐라고요? 쫑디? 하셨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아질리아의 Fancy라는 곡입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226님, 쫑디, 저 오늘 성적 나왔는데 푸른밤 들으면서 2시까지 공부하고 잤더니 성적이 쑥쑥 올랐어요. 고마워요, 꾸벅. 그래요, 감사합니다, 꾸벅. 들어주셔서. 그래요, 뭐 푸른밤 들으시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너무 기쁘고요. 지금 또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준비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푸른밤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 될 거예요. 예. 0226님한테 축하의 의미로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솔로 앨범 사인 CD예요. 베이스. 이지우님, 저 너무 살기 싫어요. 오늘 학원에 갔는데 모두 남자고 저만 여자였는데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 그것도 엄청 크게 다들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하, 이렇게 또 솔로 인생을 달리네요 하셨습니다. 글쎄, 꼬르륵 소리가 안 났다고 해서 솔로 인생이 끝났을까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로 그 이지우님에게 관심 있는 남자가 있다면 내일 뭐 간단한 간식이라도 사들고 와서 어제 배고파 보이던데 라며, 나라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꼬르륵 소리 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로맨스를 상상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뭐. 뭐 솔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8431님, 치킨이 눈앞에 있었지만 치킨을 포기하고 두 개의 이어폰을 꽂은 채 쫑디의 푸른밤을 듣는데 이래도 사연 안 읽어줄 거예요. 라디오 듣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자 보냈는데 이럴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치킨 치는 힘을 포기하고 또 푸른밤을 함께 해주시는데. 아, 근데 들으시면서 먹지, 안타깝다. 치킨, 아, 치킨 맛있는데. 아, 근데 치킨은 되게 맨날 먹어도 질리진 않긴 하지만 맨날 먹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한 달에 두번 많아요. 그 정도가 가장 좋지 않아요? 왠지 보상 같은 느낌? 2358님, 언제나 악필이 제 컴플렉스였는데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논술 시험 볼때 글씨체가 안 이쁘면 교수님들이 그냥 안 보신다고 저에게 글씨 교정 받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올해 수능 끝나고 교정하려고 했는데 당장 해야 한다는 얘기에 막막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악필인데 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이 악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악필이 또 천재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자신감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글씨도 중요하지만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용입니다. 그건 좀 다른 것도 준비하면서 글씨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글씨도 예쁘면 더 눈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알맹이입니다. 그래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3953님, 여기가 남성 우대해주는 푸른밤 맞죠? 저희 누나가 쫑디를 샤이니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푸른밤도 빠짐없이 듣고요. 이제 곧 누나 생일이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쫑디, 저희 누나의 생일 선물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동생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래요. 저 같은 동생을 둔 누나분 축하드리고요. 3953님에게 사인 CD 보내드릴게요. 제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보내드리고 이름도 적어서 보내주셨으면은 사인 CD에 투도 적어드릴 수 있는데 뭐 사인 CD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푸른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425님, 저 이제 내일 할 건데 내일 손톱 할 건데 오늘 더 라디오 너무 웃겨서 손 떨면 어떡하죠? 큰일이네 하셨습니다. 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웃겨서 손 바들바들 떨면 이제 막 손톱뿐만 아니라 이제 손톱 첫 번째 마디까지 다 이제 색깔 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봉숭아물 드리는 것처럼 내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장필순의 맴맴 그리고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 가사에 1월 13일에 시작하는 연인이 6월까지 사귄 과정을 찬찬히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맴맴 그리고 015B의 1월부터 6월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5614님, 이 노래 진짜 좋았는데 아껴서 듣는 곡이라 더 반갑네요. 윤종신 씨는 보컬로도 정말 좋은 아티스트 같아요. 음을 엄격하게 정돈한 느낌 하셨습니다. 그래요. 윤종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015B의 멤버죠.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참 가사를 쓸 때 좀 많이 조사도 하시면서 그해 뭐 날씨까지 조사를 하면서 섬세하게 가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노력들이 음악들에 많이 표현된 것 같아서 더 섬세하게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가사가 나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2015 윤한 단독 콘서트 키스 더 피아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윤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디어 베토벤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지난주 환하게 웃는 고영배 씨의 모습, 아 정말 보기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역시 동정이라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한가 봅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 밥 한번 먹자는 가벼운 말도 지나치지 않고 한 번한 약속 칼같이 지키면서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지만 상대방 동네로 가서 계산까지 해주는 커피 소년을 선택해 주신 분이 무려 47%였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약속의 소중함과 지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은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겸손과 대본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 커피 소년. 처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늘 자유로운 영혼 소란이 고영배 씨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와우. 내 앞에 음원 강자가 있다. 그나저나 앨범이 너무 완성도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피처링도 너무 좋고. 아이고,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자뿌. 아 그만해요. 대자뿌 좀. 맞아 뻥 같은데. 뭐요 그게? 뭐냐면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였구나. 아난나 놀리는 줄. 근데 아나 놀리는 건 줄. 아, 성대모사였구나. 근데 난 할렐루야가 좋았어.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들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게 휘성 씨랑 같이 작사. 함께 작사를 했고. 콰이어도 너무 좋고요. 네, 콰이어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글쎄 외국에서 녹음을 했대요. 아 역시 때깔이 틀렸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럴 수가를 스펠링으로 적어서 그분들이 이럴 수가. 아 그것도 의미냐 뭐야? 네 맞아요. 아 정말? 여자 누에죠. 얼마나 웃겼는지. 어쩌지 느낌이 you 여자 두레적 me 여자 두레적 막 이렇게. 아,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되게 그렇구나. 그런 재밌는 작업도 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저희 회사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소속 팀이 다 밴드들. 네 그렇죠. 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음악으로 승부한다. 우리는 뭐 막 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 없는 이런 음악의 어떤 자부심을 똘똘 묻히는 회사거든요. 나름대로 네. 인디 SM으로 유명해요. 어 그렇구나. 인디 SM. 예, 인디 SM. 어, 예. 인샘. 예, 예. 인샘이네요. 인샘. 예, 오늘 저 매니저 세 명이나 온 거 아세요? 어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 어 처음 뵙는 분이 또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한 분은 이제 저 정신 담당. 정신이요? 예, 외모 담당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정신, 멘탈, 스케줄 이렇게. 예, 예. 그 정도로 저희도 이제 자부심 똘똘 묻히는 회사인데 오늘 아침 전체 회의 시간에. 네. 종현 씨 얘기가 나왔대요. 전체 회의예요? 네, 예. 저를 영업 참고로 저희 회사 사장님 성함 이종현입니다. 아, 이종현 씨. 예, 예. 어,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앨범이 너무 좋다고 저희 사장님이 대서 특필. 대서 특필. 예,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왔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이미 뭐 저희 밴드 신에서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아, 감사합니다. 명반입니다. 아, 네, 인셈에서 또 인정을 받다니. 대자뿌. 예. 그만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놀리는 거 같아. 같은데. 놀리는 거 같아. 기분 나빠. 자, 뭐 예, 예. 8339님이 요즘 먼드리즈 종현. 종현이즈 먼드리거든요. 야, 먼드리즈 종현이 대사라고 하죠. 자, 그 투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 커피 소년 47%. 말이 안 돼. 그리고 종현이 41%였어요. 근데 좀 상당히 재밌는 건, 뭐, 지나치지 않고 상대방 동네로 가서 계산해 주시는 분이 커피 소년 47%고, 저는 그냥 컨디션에 따라 지 맘대로 그냥 약 수시로 약속을 깨고 막 근데 41 그래도 41 그래도 41% 그리고 고영배 씨가 12% 네. 이게 이상해. 네네. 약속을 잘 지키는데 상대방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센스 있게 조율을 하는데 어떻게 12%지? 계산을 안 해서. 그런데 아니야. 계산을 안 해서. 저번 주에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고. 아, 그 옵션이 그때 있었지. 확 떨어진 거 같아. 약속 시간에 2분 정도 늦는데. 2분 3분 늦는다고. 꾸준히 늦는다고. 아, 꾸준히 그게 좀 세구나. 저는 계속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확 오른 것 같아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죠. 예. 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나 진짜 부자 될 거야. 네, 부자. 우리 네. 한번 나 대자 부자 될 거야. 뭐야? 네, 알겠습니다. 뭐냐고? 뭐, 네, 부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더 라디오 시즌 2 끝장 토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네. 네. 8480님 쫑디 진짜 가끔 너무 피곤해 지쳐서 푸른밤을 못 들을 때가 있는데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요. 아. 아니 남자 셋이서 왜 이렇게 웃긴 거예요 하셨습니다. 화요일만 들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닌가? 월화수목금토일 다 들어야 돼? 사랑해주세요. 정 못 듣겠으면 하루만 들어야 되면 무슨 열고 들어야 돼요? 화요일이니까 네. 화요일 거 화요일이니까 그렇죠. 빼고 얘기해주면 안 돼? 화요일 날 들으세요. 정 하루만 들어야겠으면 화요일 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자. 종현 인증 예, 예. 요일이 되겠습니다. 푸른밤 이즈먼드.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이야, 자 노래는요 키네 크레이지 아 노 왜 키는 크레이지 노래 없어요. 키네 노래는 크레이지 들어야 돼. 아, 키네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더 라디오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네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오셨어요. 네. 5923님 진짜 더 라디오는 들을 때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네. 그만하세요. 저를 보세요. 너무 즐겁다. 예, 그 즐거워서 보신 거죠? 네. 너 미친 것 같아. 예, 저는 정상입니다. 너무 그 타이밍 맞죠 지금? 저는 정상입니다. 미친 것 같으면서 딱 보는데 예. 얼마나 게스트와의 눈 마주침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 나눈 남자. 노래를 크레이지를 부르시는 분이. 맞아. 너 좀 미친 것 같다. 그 노래 가사잖아요. 예, 좋은 예. 의미예요. 네, 맞아요. 크레이지라는 예. 뜻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아, 진짜 뻥가. 예, 예. 그 노래는 대자보. 예, 대자보. 자, 정말 좋아합니다. 자, 예. 한번 이제 상암들 만나면서 시즌2 진행해 볼까요? 네. 어 커피형 일찍 오셨네요.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은 제 여자친구 이연희고요. 아. 이쪽은 나랑 친한 커피형. 아, 이연희? 네 이연희예요. 내가 아는 이연희랑 많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배고 같은 피부.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이연희예요. 우리 종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되게 돈 잘 쓰신다고 해프시다고. 아 이제.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커피잖아. 아~ 연희야. 아, 아 오빠, 오빠, 오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오빠. 참 여자친구 없으시다면서요. 아 맞다, 형 진짜 괜찮은데 주위에 괜찮은 친구 없어? 이상하다. 이렇게 멋있는 오빠가 왜?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스타일! 얘 뭐 좋죠. 아 종현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다녀와. 야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오빵? 오빵 뭐야? 그 뭐야? 너 커피한테 지금 끼부리는겨? 아 질투하는 거야? 내가 언제 끼부렸다 그래? 짜증나 진짜. 크레이지? 뭐예요, 연희 씨. 안녕하세요, 이연희입니다. 아, 이연희 씨.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연희 씨 온 줄 알았어요. 아, 이연희 씨가 어떻게 똑같아. 이럴 수 있어요? 아, 어제 사실 푸른밤에 이연희 씨가 얘기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셨는데 왜 그럴 때 미리 연락하지 않는 거야? 네? 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야? 왜 미리 알려줘야 되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할 수 있는데. 아, 그러지 마요, 이연희 씨. 왜 지켜줘 왜? 에? 왜 지켜 왜? 여신님이니까. 진짜 여자친구라도 됐는 줄 알았다. 여신님이니까. 여신님이니까? 나만 볼 거니까. 아주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아 어쨌건 예. 이연희 씨가 어제 오셨었는데 오늘 또 한번 재밌게 한번 이 사연에 네. 아니 뭐 상황에다가 네. 넣어봤는데 아, 저도 이현희 씨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예. 저번 주랑 똑같았는데 비슷하다고요? 저번 주도 똑같았고 아 평소 이현희 씨를 흠모하시나 보다 그렇구나. 평소에 이현희 씨를 그래. 생각하면서 연기했구나 사실 늘 이현희였어 아, 그렇구나 예, 예. 이제 알았다 내 톤은 예. 이현희 톤이에요 아, 이제 알았다 연희 형배 예. 이현희 씨 제일 좋아하는 동네도 연희동이거든요 아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금방 아, 네, 커피 네. 형님의 연기도 오늘 좀 찰졌어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갑자기 화장실 가는 연기 예. 갑작스런 당황하는 연기 어. 배스룸 네. 연기 어. 예, 예. 급배설 그쵸? 항상 뭐 푸른밤 와서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급신호 네네. 급작스런 신호 네. 네. 자 연기도 오늘 좋았고요 자 경계를 나눠볼 단어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끼부리다 끼부리다 아.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예. 끼부리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나요? 끼부리다, 끼부린다라는 얘기를 끼부리다. 하거나 몇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 누구요? 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 밝히진 않고. 네,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익명으로.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 특히 술 자리에서 네. 이성이거든요. 네. 약간 술이 취하고 이러면 얼굴을 가까이 와요. 오. 아, 네. 뭐 저도 이제 저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 본인에게? 나한테. 오 예. 예. 네. 자 일단. 아 되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예. 예. 예 뭐, 저는 이제 되게 그래서. 그럴 때 선 잘 긋기로 유명한데. 네네네. 지금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지금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봐. 부스 안에서 그 지금 영배 씨의 이야기에 뭐랄까 휩쓸리고 있는 사람은 PD인 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모두가 비웃고 있는데. 어, 맞아. 지금 청취자분들도 모두가 단 한 명도 믿고 있지 않는데 PD님 혼자 지금 속고 있어. 함께 온 우리 매니저 두 분. 다단계 걸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자, 비웃고 있어. 자, 그래서요. 네, 근데 얼굴 가까이, 가까이 와. 가까이 그리고 잘 웃어요. 잘 웃고. 왜냐면 남자들은 잘 웃는 이성에게 굉장히 쉽게 마음을 열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히 눈을 마주쳤을 때 웃는. 눈을 마주치고 아. 잘 웃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네, 그런 느낌. 그게 끼부리는 느낌. 끼부리는 느낌. 저도 어. 저 비슷한 건데 네. 얘기할 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근데 특히 뭐 팔 같은 부분은 좀 괜찮은데 네. 특히 무릎이나 요 허벅지 위주에. 톡 치면서. 아, 저 근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니 커피 형님의 닿을 수가 있어. 아니, 커피 형님의 그냥 어. 취향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단체 쪽보다 하체 쪽이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어, 그런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어쨌든 그러니까 스킨십이다. 그러니까 특히 그냥 톡 치는 게 아니라 톡 치고 좀 가만히 있어. 한 1.5초 체온이 느껴져. 어, 아~ 1.5초 아~ 딱 느껴져. 전달돼. 네. 그렇죠. 나는 이미 어 늦. 아 네네. 나는 이미 네네. 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끼부린다. 아, 그게 네네. 끼부리는 거다. 근데 끼부리는 뭐, 거는 나는 이미 이게 끼부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당한 거죠. 데자부. 이게 데자부. 이미 넘어간 거 같은데. 이미 끝났어. 끼만 부려서. 네, 이미 그냥 나는 좀 마음이 동하는. 손이 아. 내 다리에 스테이. 어쨌건 네, 눈을 예. 마주치고 좀 가까이 다 끼부리는 거 같아요. 터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친구끼리도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술 먹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 그냥 거 편하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끼부린다라는 건 왠지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끌려당김을 느끼면 끼부리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어쨌건 나의 행동에 뭔가 그치. 좀 다른 의도를 느낀다면 그치. 그것도 끼부리는 걸로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나 또 하나 기준 중요한 건 찾아냈어요. 끼부림이라는 거는 네. 불특정 다수한테 그래. 아~ 나한테만 그럼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여러 사람한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답, 정답. 나한테 막 이거 나 설마 얘도 나 좋아하나 막 이랬다가도 좀 이따 보면 커피 형한테 가서 또 얼굴을 그치. 가까이 대고 아 끼부리네. 아, 뭐, 그러면 끼부린다 그러니까 생각하네. 272님이 뭔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만이 아니라 이게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 행동들이 끼부리는 거군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종현 씨 말처럼 어. 상대방이 뭔가 다른 의도를 느끼고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하고 다니면 끼부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7521님이 은근슬쩍 쳐다보고 살짝 웃는 거 이건 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둘만의 무언가이라면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뭐 상대방이 많아진다면 끼로 끼부리는 그치.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비슷하네요 생각이. 오늘은 우리 이러다 국어사전 되겠다. 국어사전은 안 되고요. 안 되냐? 끼부리다가 국어사전에 올라갈 일이 없어서. 그런가? 위키백과 정도. 근데 우리가 점점 정의를 너무 잘 내려서. 그렇죠. 명확해지고 있어. 명확해.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스마트해지고 있고. 정리해볼까요? 우리들만의 착각은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강정환님이 새로운 의견 주셨어요. 커피 형님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막 끼부리고 막 하체 만족 이런 얘기 하니까. 형님 제가 되게 하체 쪽이 예민하시죠. 아니죠. 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흥분한 상태로 누를게요. 오늘 푸른 밤이구나. 원래가 영배를 봐야 되는구나. 영배랑 종현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야 되는구나. 흥분하고 깨기 때문에. 아, 상당히 네. 습관이 되어서. 텐션업이 되는군요. 저희가 두 달 정도 됐죠. 그렇죠. 네네. 계속 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아요. 오늘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커피 형님의 그 스카프.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꼭 우리 푸른 밤 그 SNS에 올려서 보여드리고 싶어. 멋있어요. 멋스러. 갑부 같아. 갑자기 된 부자. 갑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예. 방송국이니까 멋있어. 신경 쓰고. 멋있어요. 네네. 머리도 하신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백컴 머리라고 하죠. 백컴. 언제적 백컴이야. 언제적 백컴이야. 2002년도에 나온 게 백컴 머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언제적 백컴이야. 예, 옛날 사람. 네. 자, 정의를 할까요? 정의를 내려봅시다. 네.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뭐.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해주세요.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것. 그래 감사합니다. 창피해. 이거는 왠지 커피 형이 해야 되나 봐. 이제 무조건 네. 정의는 커피 형님이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정의 소년. 정의 소년. 네. 자 정의 봤고요. 끼부림. 네. 우리 끼부리는 거 적당히 부립시다. 그러게.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헷갈려요. 왜 헷갈릴 것도 없는 사람이. 왜 뭐가? 헷갈리면 안 되는 사람. 난 뭐 아무도 끼에 나한테 안 부리는 것 같아. 끼 좀 부리지 마. 나 사람들이 하도 끼부려서 술집 안 가요. 그래요. 네. 다니지 마세요. 음원 자, 강자가 저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좀 더 얘기 나누고 2부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시간 남았어요? 끼부리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딴 얘기. 뭐? 네? 뭐? 아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난 데자부가 좋은데 데자부는 왜 무대 안 해요? 아 데자부도 무대 해요. 그래? 주로 크레이지의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뭐 데자부도 무대를 하니까 검색해보세요. 했어 벌써? 벌써. 아 그래? 관심 없는 사람. 아 나 맨날 아이언이랑 이렇게 하고 막 헤드뱅 하는 것만 봐가지고 목 괜찮은가? 아 목 다쳤어요. 네. 다쳤어? 심지어 다침. 머리카락을 이쪽에 있는 거 저쪽으로 다 넘기더만. 자 노래 듣겠습니다. 네. 2부 끝곡으로. 나 이용당한 것 같은 네. 이 느낌 뭐지? 야 이렇게 충분히, 써본가? 데자부 크레이지 둘 다 홍보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하고요. 자 노래 들을게요. 커피 소년의 노래. 노래는 또 커피 소년 걸 들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뭐야 이거? 듣고 오시고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아재 yeah.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향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 더 라디오 시즌 2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영님이 설마 이수영 씨 커피 형 오늘 일찍 풀리신 것 같은데요? 코너 벌써 끝날 것만 같아요. 아, 커피 형님이 이 풀리면 코너가 끝난다는 집에 가는 비로소 집에 가는 시간이 전설이 있죠. 예, 예. 커피 형 이 풀리셨습니다. 집에 가야죠. 아니에요. 커피 타임 시작할 시간이에요. 목도 풀리고 입도 풀리고 의욕도 풀렸다는 네. 네. 1404님 크크크크크크 고영배 씨 데자뷰 틀어놓고 라이브 부르면 안 돼요? 네, 좀 더 연습해가지고 네. 나중에 MR 한번 틀고 나한테 한번 시켜줘. 네 할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나 그거 라이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거 제일 라이브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바꾸나? 나 그거 나 라이브 잘할 막 구겨 넣네. 그냥 막하네 막해. 자, 이제 뭐 커피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토스. 네,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애매한 경계를 정해보는 커피 타임 시간입니다. 이번 주 노래는요, 신혜성, 나인이 함께 부른 그대라서입니다. 바로 노래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내 잊지 못해 상처가 된 사람이 그대도 가슴 안에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삼킨 꿈이 서러워 그대도 울어본 적 있나요? 그댈 만난 순간 알았죠. 한눈에 알았죠. 참 많이 닮은 사람이란 걸. 그댈 만진 순간 알았죠. 상처난 자리가 향기롭다라는 걸. 이게 아기들이에요. 영배 씨 뭐라고요? 사라지면서 말했어요. 저만 이야기 들려요? 커피 형 되게 이렇게 음흉하게 오늘 왜 이렇게 느낌이 조금 근데 명상의 시간 좀 거룩하게 읽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거 아니 야해요 그냥 그대를 만진 순간 그대를 만진 순간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야하면서 향기롭다는 거리 상당히 야했어요. 목도리도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카사노바 같기도 하고 네 하체 민감한 오늘도 짧게 굵게 짧고 굵게 하나의 가사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서럽다 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서럽다의 기준이 뭘까요? 오, 서럽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데 서럽다. 네, 서럽다. 서럽다 뭘까요? 어떨 서럽다. 때 어느 경우에 서러우세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못하거나 나만 안 가지고 있거나 뭐 나만 뭐 도태된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결과 자체가 좀 좋지 않을 때 좀 서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의 뭔가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럽지 않죠. 근데 내가 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때 서러운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섭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김섭? 섭. 네. 이렇게 별명이 서러섭이에요. 서러섭. 왜요? 서러워요? 서럽냐고 맨날. 아 그냥 이름 때문에? 예. 제 별명이 예전에 김밥이었던 것처럼 이름에 김이 들어가니까. 나 고인돌. 고인돌. 나 람보. 왜? 노아람이거든. 아 람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되게 얄짤없다.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그냥 그냥 되게 뭐랄까 뭔가 선천적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김섭이라는 이름은요. 진짜 별명 짓기가 너무 쉬워요. 걔가 까만 옷을 입으면 까섭이 되고. 아,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서럽다 얘기 좀 서럽다 얘기 좀 서럽다 얘기 좀 해주세요. 서러운 거 저는 이제 그 주제를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서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 고3 때 뭐 별로 몇 년 안 됐죠? 한 2, 3년 전이죠. 불과 고3 때. 영배야. 아직 그렇게 어렸어? 정현이 형. 대자부 너무 좋아요. 아유,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3 때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과를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네. 아시잖아요. 그 이제 수능 끝나고 레슨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네. 매일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 네. 맨날 혼내고. 그리고 막 한 번은 너한테 레슨비를 못 받겠대. 왜요? 니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네가 너무 실력이 안 늘어. 그렇게까지 강하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그 선생님이 자극을 주기 위한 방침이셨는데 네네. 몰랐지 그때는. 근데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레슨을 쫙 하시더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라. 근데 너 올해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잘 마무리 올해 마무리하고 재수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딱 이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힘들고 그게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넌 아마 올해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와. 진짜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철 막차를 타고 저희 집이 그때 여의도였는데 네. 대방역에 딱 내리면요. 그 대방역에서 탈 수 있는 여의도 순환버스가 있는데 그게 끊겨 있어요. 전철 네네. 막차를 타면. 네네. 그래서 그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그 다리 건너서 막 우는 거야.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럽죠. 막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기대를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막 난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막 자괴감 들고 내가 왜 음악을 한다고 했지? 나 진짜 소질이 없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진짜 인생이 제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군가 믿고서 내가 배움을 청하는 사람이 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서럽겠어. 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 나의 미래를 어둡게 점치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땐 작전이었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는 막 길을 살려주는 또 작전을 쓰시더라고. 아 정말요? 막, 아니 여보 일로 와봐. 영배가 이런 곡을 썼어. 막 기가 막히네. 그래서 연기를 막 티났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겠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때 막 마음 아팠던 생각을 하면 지금 막 고3 학생들 특히 예체능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막 응원해주고 싶고. 맞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어요. 맞아요. 수능 끝나고 그분들은 진짜 힘들 때거든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배 씨 그 같은 경험을 했던 인생 선배로서 좀 응원의 말 좀 전해주시죠. 짧게나마.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1977년 공부하려던 순간 DJ 선생님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좀 이어서 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흔한 말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그분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그것들도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네, 힘내세요. 힘내시게. 네. 네. 1977님 공부하려던 순간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 진짜 서럽네. 아 이거 진짜 서럽지. 아. 서럽죠. 아유. 지금 하려고 했다고. 그치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공부를 떠나 청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딱 하기 싫어지죠. 맞아요. 근데 또 안 하면 왠지 내가 정말로 그냥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리고 그거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진짜 짜증나고. 민망하고. 민망하고. 뭔가 지는 기분. 아 이거 서럽네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다이어트 했는데 엄마가 너 살 좀 빼라고 얘기했어.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고.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나 아까 그냥 생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하루 종일 굶고 네. 밤에 진짜 이대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토마토 절반 딱 잘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저거봐. 저런 거 먹으니까. 저렇게 먹으니 아, 저기 빠져? 이렇게 말해서 얼마 힘들겠어. 너무 속상하지. 그래서 6754님이 그냥 뭐든 몰라주면 서러운 것 같다고 그랬어. 맞네. 몰라주는 거. 너무 몰라주면. 선생님도 내 마음을 몰라줬잖아. 맞아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 나 나가서 울고 와도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 바쁘지? 네. 0800번님 예쁜 후배가 뭐라도 더 챙겨갈 때 서러워요. 예뻐서 서러운 건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보다 예쁜 후배가 나보다 뭘 자꾸 챙겨갈 때 내가 서럽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그 후배가 예쁜 후배여서 서러운 건가요? 이거 모르겠다. 이건 왜 서러운지. 저는 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영배 씨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내 얘기도 되지. 네.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제가 초대한다. 저는 요즘에 어떤 게 서럽냐면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왜요? 뭐 아 형 근데 진짜 목도리 너무 외로워 보여. 아까 내가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뭔가 바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떤 생각도 요즘에 흩날릴 것 같아. 아무나 안 만나려다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 중 같은 거야. 아무나 안 만나려다 이게 안 만나다가 이제 자의다가 타의가 되어버렸어. 정말 왜 뭐가 이렇게 그러게요? 뭐?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팬들이 한 80% 이상이 여성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롭거든요. 어제 그저께도 순댓국 제가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는데 최악이다. 네. 최악이라고까지 할 건 없었는데 와, 중간에 TV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저씨가 저 구석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약석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런. 아 이거 서럽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었어요? 그쵸. 아 네! 아, 구석자리에서 스마트폰 네네. 보면서 내장 막 먹어. 아 그 뭐 옆에 뭐 모듬이라도 시키셨나요? 모듬이라도 있었으면 순대 모듬이라도 있었으면 편육이라도 좀 있었으면 가난해 보이시라도 혹시 그냥 달랑 순댓국에 어떠셨어요? 달랑 순댓국에 깍두기 먹는데 아 편육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참 머리고기라도 좀 있었으면 너무 서러웠어요. 아, 그저께였는데 예. 일요일이었죠. 예. 아 참 서러웠습니다. 아 그럴 때 좀 서럽죠 진짜. 왜 형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내 생각엔 커피 형님 눈이 높아서 그래요. 아니 아니라니까. 이런 목도리 한 사람 치고 눈 아니야 못 봤어. 아니야. 이렇게 멋부리는 사람 치고 눈이 아까 말했지만 오빠 말고 오빠만 해도 전 좋아요. 진짜? 요즘에 그냥 아니야. 난 백헌 머리 한 사람 치고 눈 낮은 사람 못 봤어. 2002년대 스타일 고수한 사람 치고 눈 낮은 사람 못 봤어. 3909님 서러운 얘기 하는데 왜 웃기지? 아, 그러니까. 네 서럽습니다. 우리의 서러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진짜 한번 날 잡아서 커피 형님 우리 모듬이랑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아 순대 모듬. 순대 모듬. 그래요. 우리 한번 고기랑 진짜 같이 한번 먹어요. 과하게 시켜서 먹어주세요. 네. 화하게 한번 나 오징어 순대 시켜도 돼? 우리 한번 에 오징어 순대 시키자. 대짜로. 대짜로. 어머나, 대짜로 어머나. 시키자. 단엠기자. 단엠기자. 소중대 있잖아요. 대짜 시키면 세 사람이서 다 못 먹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시켜서 우리 형, 한번 셋이 가요. 고마워. 예. 너네들밖에 없어. 음악 강자는 오징어 순대 한번 먹자. 예예. 어. 자, 이어서 커피 형님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슬슬 정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롭고 어떤 치사하고 좀 쪽팔린데 남들에게 차마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끔 뭐 차마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뭐 SNS에서 이렇게 미화해서 올리기도 한다. 네. 그죠? 그렇지 않나? 서럽다. 뭐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거야. 고독한 거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뭐 이런 중2병 같은 그런 글도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보는데 네. 모든 갑자기 대본으로 돌아. 우리 했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주시라고요. 너무 갑자기. 아, 갑자기 왜 갑자기 정리해온 대로. 아 뭐야. 아니 왜 그래 마이크에서 대본을 결론이요. 벗어났다가 다시 대본을 보니까 제가 혼선이었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본 없이 어. 대본 없이 모든 몰라주면 서럽다. 어, 좋다. 어 살 것 같아. 모든 몰라주면 서럽다. 너무 좋다. 네. 자 노래를 듣고 올게요.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자 노래는요 신혜성 나인이 함께 부른 그대라서 듣고 오겠습니다. 신혜성 그리고 나인이 함께한 그대라서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네. 종현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커피 소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끝장 토론 이제 이어갈 시간인데요. 그 전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9609번님 지난주 주말부터 듣기 시작해서 아유, 늘 푸른밤 참 따뜻하고 차분한 방송이구나 했는데 오늘 뭐예요? 뭐긴 뭐예요? 이게 종현의 본 모습이지. 왜 이게 본 모습이야? 이게 종현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인데. This is 종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커피소년 참 따뜻하고 차분한 남자거든. 항상 그렇게 고수해왔어. 라디오에서. 네. 이 방송 제가 만나면서. 나도 너무 힘들어. 누구 때문인 거야 이게. 나도 따뜻한 사람인데. 나 너무 힘들어. 커피 형님과 나는 따뜻한 사람인데 대체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시끄러진 걸까요? 아니요. DJ 무조건 DJ 따라가는 거예요. 방송을.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종현 씨가 저질이라서. 예. 엉망인 남자라서. 저질이라는 소리는 또 내가 26년 인생 처음 듣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딴 거 하나도 한 거 없고 그냥 종현 씨가 솔직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허물 없이 가식 없이 나를 이렇게 예예 예. 껍데기를 벗겨주는. 그랬더니 그냥 막 좋다고 막 음원 강좌 본 모습. 예예 오구오구님. 네 크크크 진짜 웃겨. 술집 2차 온 것 같은 분위기. 예. 어 이제 또 3차 가면 진짜 이게 방송이 안 될 부분이겠죠. 네. 3차는 순댓국으로. 예예. 예. 아 너무 슬퍼. 방금 PD님이랑 둘이 약속했어요. 네. 어떡해. 음악 나가는 중에 둘이 먹자고. 정말 약속했습니다. 왜 또 둘이 네. 먹어? 홍대 언저리에서 점심 때 연락해서. 왜 우리 둘은 빼고 왜 둘이 마셔요. 우리 저녁 때 먹자. 두분 점심 때 드시고 하루 저녁 때 하루 종일 순댓국 먹겠네. 순댓 예, 노래 예. 쓰겄어 순댓국으로. 야, 꼭 나오겠는데. 예. 들깨가루 실컷 먹겠네. 예. 예. 꼭 같이 또 모듬으로 시키세요. 예. 장가갈 수 있을까 2탄으로 순댓국 먹을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아, 네. 소화 시킬 수 있을까. 이거 봐. 다 종현 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뭘요? 얘기. 무슨 얘기요? 예, 막 저질스러운 얘기. 어, 예. 소화할 수 있을까? 난 정말 그런 말 생각도 못 하고. 왜요? 왜 너무 너무 창의적인가? 소화할 수 있어. 너무 이상해. 아니, 소화가 왜 야해? 오, 저런. 아, 무슨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이 변태들. 자, 이제 끝장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안건도 상당히 치열해서 기대됩니다. 네. 어필을 한번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리해. 자, 만나 보겠습니다. 좋아해도 쉽게 표현 못하고 한참 후에 겨우겨우 고백하는 커피 소녀. 아... 그리고 좋아하면 바로 고백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것 같으면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그걸 비호감을 하면 안 되지. 아, 왜? 아니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배. 농담이었어. 여자가 주위에 끊기지가 않아서 고백 따위는 해본 적도 없고 남의 고백을 거절하기 바쁜 종현. 어 이것도 좀 네. 어 박빙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너무 그게 안 맞아요. 왜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네. 일단 고백을 하잖아요 영배 씨는. 근데 이거 비호감 아니에요? 나도 좋아하잖아. 농담이었어. 막 이러고. 아니네 농담이었어. 이게 뭐 정색하는 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어 나 진짜 싫어. 막 너무 이러고 싫잖아, 막 이러면서. 이거. 어. 이러고 있다. 이런 거. 이거 안 돼. 그리고 종현 씨는 지금 평소보다 굉장히 평이하잖아요. 뭐 고백 따위는 해본 적이 없고 따위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고백을 안 하고 남들이 거절하면 고백하면 거절한다. 네. 단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절하는데. 그럼 뭐 스킨 그걸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종현 씨는 그러면 고백은 안 해 남들한테. 네. 남 사람들이 고백을 많이 해서 거절을 항상 하는데 거절할 때마다 침을 뱉어요. 아 무슨 그런 이상한 이거 뭐 침에 판타지 있어요? 침에 이상한 거 있나 봐. 침을 뱉고 자기가 뱉은 침을 발로 차. 그리고 떨어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퇴뱉고 팍 차는 거야 이렇게. 아 그걸로 하지 말고요. 네, 이걸로 합시다. 별로야? 주위가 끊이지 않고 고백을 항상 받는데 애매하게 거절. 아 이렇게 합시다. 확실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만 애매하게 모르게. 거절.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어장 관리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종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 연락을 네. 끊진 않고. 네. 네. 그리고 커피 형님도 너무 이렇게 저기...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수줍어 커피 형님도 네. 이거. 커피 형님은 수줍어서 고백도 못해. 아니야, 고백 아니야, 못하고 아니야. 한참 후에도 겨우 고백한다 그랬는데. 3년 3년. 3년. 3년 옛날 군대야. 군대 가기 전에 좋아했는데 제대하고 고백해. 제대하고서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취직한 후에 고백.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치.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러운. 근데 거잖아. 3년 걸려. 3년 걸려. 어쨌든 3년 걸리고 그때도 고백을 36개월. 하니까. 그때도 되게 막 아우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막. 아 저기 내가 2시간 반 걸려 고백하는. 오래 전 그렇지. 전화도 못 끊고. 그리고 3주 동안 쫙. 그렇지. 전화로 고백해줘 귀 튀어. 귀가 너무 뜨거. 전화 너무 휴대폰 어려워요. 뜨거워서. 네. 자 영배 씨, 자 이제 저는 좋아하면 되게 밝고 건강하게 고백해. 네. 근데 거절하면 밝고 건강해. 그냥 수긍해. 그 뭐야 자기 뽑아달라고 이상하게 하고 있어. 제가 할게요.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대답을 3초 늦으면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나와. 이거 비호감이라니까. 나도 비호감이에요. 지금 커피 형님은 호감인가? 3년 알았어. 3년 누가 알았어. 그러면 대신. 네. 되게 밝고 건강하게. 밝고 건강하게 막 이러면서. 되게 고백도 잘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원활한 친구 관계로 돌아가. 편안하게. 이거 괜찮잖아. 아 싫은데. 왜 싫어요? 자기 뽑으라는 것 같은데. 나 12% 나왔어 오늘. 아 알겠어요.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커피 형님 허락하시나요? 네. 저 커피 형님 허락하신다면. 다음 네. 주에 또 내가 그래야 그래. 네. 정민경님 애매하게 거절. 아 종현이라도 싫다. 예. 맞아요. 종현이라도 싫은 거죠, 이거. 그럼. 종현이즈 먼들, 먼들이즈 종현이지만. 김경아 씨는 아 그냥 셋 다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살게요. 이러는데 수녀가 되시겠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긴 하죠. 듣다 네. 좀. 아 꼭 우리 셋 중에 한 명 고르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뭐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예, 우리 셋 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예시일 뿐이고 네. 실제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실제 스타일 조금씩 얘기해 볼까요? 본인 어떤지. 형님 어떠세요? 저는 1번과 비슷해요, 실제로. 아,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내가 저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있나? 뭐 그렇죠. 저 좋아하는 부분이 변하지 않을까? 잘 맞을까? 고민하고 고백하는 스타일. 저는 되게 신중하고 싶은데 티가 나는. 아. 좀 이렇게 다 새는. 끼부린 스타일. 끼부린다 보다 눈빛을 다 알더라고. 눈이 너무 깊으니까. 종현 씨는요? 눈이 너무 깊다고요? 예, 예, 예. 헐리우드 눈이잖아요. 아 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너무 깊어서 아니야. 안 보이더라고 눈이. 너무 깊어서 너무 깊어서 눈이 안 보이더라고. 나 비 오는 날 누워 있으면 고여요. 아 진짜 살 좀 찌셔야겠어요. 예, 예. 종현 씨는 헬스카네 헬스. 아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백 많이 안 하고요. 받으면 대부분 거절. 왜? 일단 제가 좋지 않으면 못 만나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전 근데 거의 바로 거절해요. 아 진짜.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도 꺼지라고? 거의 안 하고요. 아 무슨 말이야? 꺼져. 방송에서 꺼지라니요. 아 진짜 한 둘인 줄 알아? 푸른 밤에서 꺼지라니요. 지겨워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얘기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고백을 받아도 바로 거절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아, 오히려. 네. 바로 빨리. 여지를 남기지 않는구나. 네. 얘기를 해줘야 나도 상대방도 정리가 좀 빠르고. 그럼 바로 그리고 꺼지. 친구 관계로도 회복이 빠르니까 바로 그냥 꺼져. 야, 나왔다. 나왔잖아. 나왔잖아. 장난. 유도하니까 되잖아. 장난이에요. This is 종현. 예. 장난은 또 예. 이렇게. 그래요. 뭐 여러분들 웃길 수만 있다면 이런 네네. 이미지도 뭐 가끔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김철형님 4번이요. 고백 먼저 해주는 PD님. 무슨 말씀이에요? 피디님 물음표. 피디님 물음표. 머리 위로 물음표 떴어요. 김채령님. 예, 예. 슈퍼마리오 된 줄 알았어 피디님. 머리 위로 물음표 떠서. 응? 죄송한데 당황스럽네요. 채령씨. 무슨 문자예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자, 이 어필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최선을 고른 게 아니라 차선을 고르는 투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좋은 표현이다. 네. 아, 맞네. 최선보단 차선을 네. 찾는 이 투표 여러분 참여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본인의 실제 모습은 또 아니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청취자 투표로 넘기니까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문자 투표 부탁드리고 네. 홈페이지에 투표창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뭐야? 어떻게 될지 결과가 정말 정말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진짜 근데 셋 다 박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흙탕 박빙 싸움. 네. 차선을 고르는 투표. 그렇네요. 자, 이제 두 분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설레서? 계속 흥분해가지고 쭉 흥분해왔어요. 순댓국 좀 드세요. 아, 네. 오늘 기념일이에요. 커피 형님 처음부터 업된 그러니까. 기념일. 1부 끝나기 전부터 입이 네. 이렇게 입담이 기쁩니다. 계속 네.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예. 그래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영배 씨는요?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막 밤늦게까지 계속 작업하는 일이 좀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피곤했는데 네. 여기 오니까 힘이 나네. 힘이 나. 다행이네요. 예, 종현 씨야말로 사실 엄청 피곤할 텐데. 아,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렇지만 요즘 역시, 너무 행복해요. 역시 피아로야. 즐겁습니다. 예, 프로는 달라. 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타로의 네. 키스키스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다. 아는 사람 중에 장점으로 보면 성격 좋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건데 단점으로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다. 일일이 다 자기 일처럼 챙기니 고맙기도 하지만 가끔은 참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보통 한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면을 모두 보게 되고 나중엔 그게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편하고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싫어지는 법이라고 했다. 그건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처음에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나중엔 다 단점이 돼서 참을 수 없이 미워진다고 하던데 어쩌면 난 그래서 매번 사랑에 실패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일,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인데 난 그런 면에선 한참 부족하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윤영배의 키 큰 나무였습니다. 김소정님이 저도 제 친구의 장점만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단점이 보이니까 혼자 괜히 그 친구를 싫어하는 이상한 감정이 마구 생기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미운 털이 박힌다고 하죠.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랄까 그냥 저는 미워할 수 있죠. 얄미울 수 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서로 그냥 서로 피해버리면 되는 건데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물론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이나 혹은 살아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만의 주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부딪히는 경우라면 그냥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짝 비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 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마찰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자, 8117님. 맨날 밤마다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는 저희 언니한테 푸른 밤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매일 밤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영업 성공이죠? 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이쿠 감사해라. 그래요. 언니분도 공부 잘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시는 것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9871님, 38, 아줌마, 오랜만에 이 시간에 쫑디 라디오 듣네요. 저번에 음악방송 보다가 쫑디 나와서 꺄 했답니다. 아들 두 놈이 왜 저러나 하는 표정. 쫑디 약필인지 아닌지 사인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야,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함도 보내주시면 제가 적어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사인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솔로 앨범 사인 CD를 보내드릴게요. 전 악필이에요. 2181님, 쫑디 임용 떨어지고 우울했는데 가고 싶었던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푸른밤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에휴, 저희가 뭐 도움이 됐겠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 밤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8779님, 쫑디 어제 첫 알바비를 받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반 이상 사라졌어요. 아, 저 어쩌죠? 돈을 물쓰듯 써요 하셨습니다. 떼끼,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정말 문제가 있죠. 첫 알바비면 정말 뭐 주급이어도 일단 며칠을 고생한 거고 월급이면 더 큰 문제인데 어쨌든 좀 본인을 컨트롤할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야겠는데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던지 통장을 두 개 만드셔갖고 이 정도만 쓰고 이 정도는 또 따로 예금을 해야겠다라든지 뭐 그런 습관을 만드시던지 하십시오. 아유, 반을 벌써 쓴 건 좀 안 돼요. 8958님, 쫑디랑 동갑인 직장인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집에 와서 씻고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12시, 매일 청소하고 출근 준비하면서 푸른 밤을 들어요. 제 하루의 시작을 가장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영광의 시간, 뭔가 하루의 마무리와 시작을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다고 너무 고맙고요. 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말이 너무 속이 상하네요. 네, 8958님을 제가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이런 푸른밤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나눈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푸른밤을 진행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소중하고 우리 모두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 기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처받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요. 123님, 고등학교 이후로 100만 년 만에 라디오를 들어요. 그 이유는 쫑디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시경 오빠 잘 자요 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끝인사 한번 미리 해주세요.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푸른밤 들어주시는 분들이 하루의 끝을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쉬러 하루의 피로를 푸른밤으로 함께 푸시라고 내일도 쉬러 와요 이렇게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9112님 쫑디 저 오늘도 출첵했어요. 경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저를 비롯한 수험생들 화이팅 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하셨어요. 힐링하고 가십시오. 푹 쉬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푸른밤으로요. 8030님 힘든 하루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 딸 두 명 가진 어깨 무거운 30대 가장입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치열했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정지은님 신청곡이고요. 엘리엇 야민의 Wait For You, 이 곡은 나오미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누구나 살아서 할 일은 있다. 더글라스 맥록.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떨기나무가 되어라. 그러나 시냇가에 제일 좋은 떨기나무가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포기 풀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는 더욱 즐겁게 만들어라. 모두가 다 선장이 될 수는 없는 법. 선언도 있어야 한다. 누구나 살아서 할 일은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네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시인 더글라스 맥록의 시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든 최고가 되라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처세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시인이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고 문명을 비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꼭 우두머리가 되거나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배의 선장이 될 수도 없지만요. 기관사나 항해사는 선장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소나무는 아름답지만 떨기나무나 풀 한 포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행복의 여부로 결정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